double T E, that's my lifestyle. 가볍게 뛰어넘 내 평범한 상상. L E F, gonna make you nice, yeah. 백탁 난 awesome too. 지루파마 고고 띵고 스마트. 우린 세계를 전투게 해. 트렌디함을 입고 롯데 duty free 바로 나의 친구.